사람아 나의 말 좀 들어보렴. 두 눈을 꼭 감고 나의 말 좀 들어보렴. 따뜻한 한다. 아침도 살아나니까 어젯밤 꿈에 나타나 당신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쩔 줄 몰랐었다오 사랑아 사랑아 사랑 보물이야 영상 속에 스며드는 찾아서 작은 반강을 걸으면 우리의 사랑이 시냇물 건너면 웃음이 손잡고 걷는 그곳은 사랑의 마을 오. 저녁을 붉게 물들면 우리의 사랑도 새빨간 사과처럼 익어가겠지. 사랑이 시냇물 건너면 웃음이 손잡고 걷는 그곳은 사랑의 가겠지. 더욱 커갔지. 내리는 빗방울 뿌리만 적시며 서로 느끼며 우리 만났네. 어린 왕자는 눈물을 감추며 그 말 한마디만 남기고 그만 시들어 버렸다네. 어린 왕자는 꽃씨를 묻었다네. 진실한 사랑에 싸는 파랗게 싸는